난 바닥에서 올라왔지 많은 꼴을 봤지 도시에 넌 몰라 이를 하뿐이니 바삐 이 삶의 소리 들어 듣고 난 후 카피 한걸 마이크에 뱉어도게 여기 올라왔지 돈 벌어 나는 진실해 돈은 신실해 지금 이 꿈은 다 나는 그 시간을 지켜내 해내지 결국엔 난 투명해 나의 믿음에 내 신조 그리고 내 가만들어내는 리듬에 기회는 놓치지 않을게요 in that 24 깊은 밤을 손에 잡았대로 맞아 멈출 수 없어 보고 가야겠어 내가 해낸 뭐 Got my ambition 거의 굳이 시선 끝났어 뒤져 따라와 잡아 있어 그저 볼 수 있어 듣기만 해도 이 사운드 저 미래조차 그 신호 미상 모든 것을 버려야 해 모든 것을 듣고파 이 삶 속에 사인이 들려 새로운 멜로디가 내 귀는 열려 내 귀는 열려 언제나 뜬 눈으로 새대던 밤 그날이 사이고 사인이 들려 새로운 멜로디가 내 귀는 열려 내 귀는 열려 내 곁에 네 손에 띠 언제나 필요해 24-7 we go 혼자서 못해 신발 신은 채 bro 우린 입었네 갈라질 확률은 zero 못 갈라 절대 열망이 날 움직여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험했지 대로 내게 누가 눈을 쓰려 했던 girl girl 내면 볼륨 색깔 더 키워 악셀 위 발의 힘도 혼동과 혼란을 비우려 너는 절대로 나 멋대로 와 추워서 나는 닿지 않아 억대로 와 that voice 세상은 나를 막으려 make some noise 상관없어 베토벤 환생 인계폰